다리 기울어 빗길을 비추네요. 우산에 빗방울이 시간을 재촉해 서로 말없이 어깨에 기대 잘 가란 인사를 미루고 있죠. 오늘 하루는 울지 말기로 해요. 발이 가는 대로 길을 걷다가 문득 그대의 눈을 보니 나의 얼굴에 이 빗길에 또 눈물이 내려 눈을 감죠. Every time I see through you, everything is clear. 내 생각은 뒤에 그대가 늘 먼저예요. 이 말만이 준비해둔 마지막 인사예요. 사랑했던 그대, 고마웠던 그대. 시간을 멈추네요. 연습했던 대로 그댈 안고서 문득 그대의 눈을 보니 나의 얼굴에 이 빗길에 먼저 yeah.